글린 포드 영국 레이버당 대관계위원회 위원과 일행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해방 업적을 길이 조언하는 개선문을 참관했습니다. 그들은 또한 대송산 혁명 열사능, 자연박물관, 중앙동물원 등을 참관했습니다.